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의 동지가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을 현지에서 여회했습니다. 최룡의 동지는 농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일꾼들과 농장원들을 적극 거무해 주었습니다. 청년본조의 사업을 요의하고 최룡의 동지는 농장 청년동맹 조직과 청년들이 선봉적 역할을 할 때 대해 강조했습니다.